혹시 나를 떠나려는 그대 맘이 힘든 나를 위해서 그런 이유인가요? 하루만큼 멀어져도 괜찮아요. 그대 어디 있어도 사랑인 걸 믿어요. 그때 나를 보던 그대 눈빛 작은 그대 어깨조차도 안아줄 수 없던 내가 싫었죠. 언제까지 슬픈 운명 우리 갈라놓아도 또다시 그대 맘으로 울리지 어떤 것도 나의 그늘 대신할 수 없기에 이제는 그대보다 소중한 건 내게 없단 걸 알아요. 와도 괜찮아요. 그대 숨결 느끼는 지금 이 순간처럼 그때 난 미처 몰랐죠. 나를 보던 그대 눈빛 작은 그대 어깨조차도 안아줄 수 없던 내가 싫었죠.